힘찬 정오, 힘찬 오후, 힘찬 라디오 남현용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는데요. 평소 같으면 막힐 시간이 아닌데 오늘은 차가 유난히 밀리더라고요. 거북이 운전으로 간신히 전진하다가 만난 것은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꽉 막힌 도로 한가운데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는 고장난 차 한 대였습니다. 이야, 저 한 대 때문에 이 수많은 차들이 시간을 다 같이 낭비하는구나. 세상 그런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 안에 하나 된 지체들의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오늘은 이 찬양으로 시작하죠. 우린 하나. 우린 다른 모습으로 찬양하고 온종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네. 그러나 우리 맘 문 열고 주 찾을 때 주님 우리의 막힌 담 허무시네. 주님 우리를 묶어주셨네. 우리의 막힌 담 모두 허무시네. 오, 우린 하나 예수 아래 하나 같은 주님 예배하는 우린 주 아래 하나. 우린 하나 예수 아래 하나 성령 안에 영원히 연합한 우린 하나. 섬기는 것 주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 형상대로 우릴 지으셨고 우리들 모두를 한결같이 보시네. 우리의 모습들은 다 주님 예배하는 우린 주 안에 하나. 우린 하나 예수 안에 하나 성령 안에 영원히 연합한 우린 하나. 영원히 연합한 우리 하나. 예수 안에 하나 같은 주님 예배하는 우리 주 안에 하나 우린 하나 예수 안에 하나 성령 안에 영원히 연합한 우린 하나 1월 18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힘찬 라디오 첫 찬양 우린 하나 김명식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뭐 지체의 고통이나 즐거움을 내일처럼 느끼고 공감한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우리가 믿음 안에 한 지체라면 내가 느끼든 그렇지 않든 이미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아니면 즐거움 안에 함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표현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을 좀 실천하는 그런 오후 되셨으면 좋겠네요. 복승하님께서 날씨는 좀 흐리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마음만은 화창하네요 하시면서 출석체크 주바라기님도 출석체크해 주셨습니다. 이정민님께서는 주님 닮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들도 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오후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청취자분들 좋은 날 되세요. 인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매주 수요일 힘찬 라디오는 가능하면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많이 나누려고 하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한 간증이 있는 정말 이 찬양 생각하면 그때 그 어려웠던 시절 나를 일으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납니다 하는 그런 신청곡들을 좀 기다립니다. 많이 또 들려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사연 그리고 모바일 사연은 무료로 열려 있고요. 힘찬 라디오에서 추첨을 통해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단법인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 예술 매거진 와플 터치 큐티집 화장품으로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드에서 아이로제 프로바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로시 캔들에서 소이 캔들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지 치아바타 핫도그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 커피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 나침반 출판사에서 단돈 100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17세 소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푸른 언덕 김정란 대표의 자서전 희망으로 키운 겨자씨를 선물로 드립니다. 휴대폰 문자 샵 1069번입니다. 수요일 힘찬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담겨있는 하나님과의 진한 추억이 담겨있는 나의 삶, 나의 노래, 내 삶에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찬양들 신청곡으로 받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마음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찬양 들으면서 다시 마음 추스릴 수 있어서 좋네요 하시면서 김예은님 찬양의 능력을 또 경험하신 사연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4782님 교통사고로 공황장애를 경험했을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을 통해 제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4782님의 인생 찬양 현석주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떨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겸허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4782님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현석주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철호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 파이팅!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약대 병설 유치원생 모두 보호하여 주세요. 님. 예. 이렇게 대화명입니다. 출산 후에 우울하고 마음이 좀 어려워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교회 출석도 하기 싫어집니다. 좀 도와주세요. 유집사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아,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내 마음을 모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한번 힘을 좀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유집사님 혼자가 아니라는 그 응원의 메시지를 좀 한 번씩 여러분 보내주시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선배 어머님들 사연 좀 보내주세요. 우리 유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든든히 붙잡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유집사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8616님 안녕하세요. 아들 윤주영 군복무 중인데요. 건강하게 군복무 잘 마치고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진희삼공님, 요즘 시와 그림 7집을 좀 듣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흥얼흥얼 되더라고요.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하면서요.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꼭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요. 예. 또 그래서 우리가 더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1072님, 몇 년 전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많은 친구들 앞에서 정말 화가 많이 났었지만 씁쓸하게 돌아서는데 나지막히 들려오는 찬양,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지금도 가끔 불러보는 그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돈마시 오케스트라의 영어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271님, 아까 우리 유집사님 출산 후 우울증 때문에 어려워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응원 문자 보내주셨네요. 집사님, 유집사님 힘내십시오. 천지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하심 고백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시면서 힘내시라고 권면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유집사님, 네, 듣고 계시죠? 김희선님, 가정의 어려움, 어린 두 딸과 힘들게 살 때 거기다 제가 암까지 걸려서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에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에 주님만 부르며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때 혼자 기도하며 항상 듣던 곡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찬양 들으며 그렇게 흘리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지금은요, 치료가 잘 돼서 소망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 찬양 들으면 그때 흘리던 눈물의 뜨거움이 전해집니다 하시면서 청하신 찬양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다윗과 요나단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아, 유 집사님, 지금 방송 계속 듣고 계십니까? 아,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의 낙심된 마음에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현경님, 두 딸 엄마입니다. 첫째 낳고 한동안 우울했어요. 주님의 평안이 임하심을 믿으며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0351님, 마음을 대신하는 기도로 이 찬양 들으며 아멘하며 들으시면 분명 집사님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셨고요. 8471님께서는 유 집사님, 얼마 전까지 저의 모습이에요. 오직 구원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기도하며 저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힘내십시오. 사연 소개만 하는데도 제 안에 정말 이 새 힘이 솟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요. 주신 사연들은 제가 유 집사님께 좀 잘 전달을 해 드릴게요. 5788님, 불을 내려주소서. 천관웅 목사님의 찬양.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으쌰으쌰 힘내서 살아갑니다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힘찬 라디오는 여러분의 신청 찬양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3927님, 40살부터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늘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찬양. 제 나이 이제 66세,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셀라의 영어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Take my hand, lead me on, help me stand, I am tired. precious Lord, and lead me home. When my way grows dreary,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over, precious Lord, lead me home. Take my hand, precious Lord, and lead me home. So walk with me. Oh, just a closer walk with me. Granted, Jesus, 'tis my plea. Just a closer walk with me. Daily walking close to thee. Yeah, let it be. Dear Lord, let it be. I am weak, but thou art strong. Jesus, walk with me. Jesus, keep me from all wrong. Jesus, walk with me. Oh, I'll be satisfied as long as I walk. Let me walk close to thee. Just a closer walk with thee. Just a closer walk with me. Granted, Jesus, 'tis my plea. Just a closer walk with me. Oh, daily walking close to thee. Yeah, let it be. Dear Lord, let it be. When my feeble life is over, just a closer walk with thee. Time for me will be no just more. Just a closer walk with thee. But guide me, gently save me, oh, to thy kingdom, kingdom shore, to thy shore. Yeah, yeah, yeah, just a closer walk with thee. Just a closer walk with thee. Granted, Jesus, 'tis my plea. Just a closer walk with thee. Oh, daily walking close to thee. Yeah, let it be. Dear Lord, let it be. Let it be. Dear Lord, let it be. Dear Lord, let it be. Dear Lord, let it be. Yeah.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청하셨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크리스탈정님께서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이 미역국도 끓여주고, 세상에 남편분께서 미역국을 맛이 좀 궁금하네요. 네. 딸이 클레이로 미니케이크도 만들어줬고요. 또 많이 아픈 우리 둘째 아가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있었는데 잘 견뎌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둘째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남편에게 지혜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위기를 넘기게 해주셨네요. 아멘.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 있길 원합니다 하시면서, 아름다운 간증의 사연 생일 축하드리고요. 3118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전파 선교사인 저희 아들이요. 취업시험의 준비 과정을 다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합격의 문을 열어주소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제 인생의 찬양입니다. 받은 은혜 말로 다 표현 못해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근용예진맘님께서는요,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제 인생의 찬양이에요 하셨는데, 어떤 사연이, 어떤 은혜가 담겨 있는 찬양일까요? 궁금하지만 또 그 찬양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0487님, 힘찬 라디오 PD님, 늘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 누리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제 인생의 찬양입니다. 사연 보내주셨고요. 생일 맞으신 분이 또 한 분 계시네요. 8601님, 김상진님이신데 사연이 참 감동입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라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게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고 싶어요 하셨는데, 아유 뭐 그런 당연한 말씀을, 예,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계획을 이루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9343님, 오늘따라 제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들을 많이 들려주시네요. 찬양을 통해서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영적으로 힘든 분들도 다들 찬양을 통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시면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힘주시는 그런 귀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8149님 사연까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믿음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는 과자 때문에 교회에 나갔고요. 사춘기 때는 교회 가는 게 습관이 됐고, 또 결혼 이후에는 아기 낳고 기르며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지난 과거처럼 종교인으로 생활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없이 교회에 다닌 거죠. 그러다가 직장 신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믿음, 은혜 주셨습니다. 이제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부록이 넘어서야 깨달았네요.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믿음 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한편의 간증을 좀 보내주셨는데, 우리 8149님의 사연을 보다 보니까 생각난 찬송가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박성신의 음성으로 오늘 이 찬송가 끝으로 보내드리면서 힘찬 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남현용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찬양하세 내 마음. 신 곳이